할렐루야. 예, 아침에 그 해외 뉴스를 잠깐 봤더니 그 프랑스에서는 그 강아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행사가 1930년대도에 그것이 이제 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구호재단,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집 잃은 강아지 유기견 구호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행사가 펼쳐지는데, 벌써 지금 이제 그러면 193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여러분? 하여튼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나이보다 많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올해에도 한 400마리 정도 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컨벤션 센터 같은 데에서 이제 이렇게 개들이 주길에 진열되어 있는데, 뭐 진열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제 강아지를 이제 그렇게 이제 기부금을 내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한 400마리 정도의 개가, 유기견들이 주인한테 버림받은 개들이에요. 버림받은 개들이. 그래, 이제 참, 어떻게 이제 그게 와가지고, 310마리의 개는 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안식처로 다 돌아갔다는 그런 아주,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강아지들한테는 인생의 역전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성탄의 정신이라고 사람들은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강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버림받을 짓을 했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한 모양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마치 유기견처럼 주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당신이 주인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품어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멋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 앉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날이 그렇게 같이 매칭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본 어게인 하는 것을 이제 이걸 의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공포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한 번 있는 의식입니다. 예식, 거룩한 예식이죠. 그런 참 오늘 뜻깊은 시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우리의 과거는 다 청산되어지고, 특별히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또 복잡하고 머리가 또 아주 좀 지근지근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좋은 것들은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마음에 각인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참 기분 좋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16년 5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한 해가 52번, 2주가 있거든요. 5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5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까지 51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30년 정도 예수 믿으면서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 한 번을 잘 드려도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잘 드린 예배 한 번에 이 은혜가 우리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두 손 들고 쌍수로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또 저는 주변에서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이유도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 세상적인 물신, 물적인 어떤 그런 신, 그리고 또 죽어 있는 그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마땅히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게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김병준 선교사가 또 이정미 선교사가 멀리 가서 지금 선교 행위를 하는 이유도 그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정작 나의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1번째 예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52번째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뭔가 회복이 있고 소생이 되어지고 거듭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진중하니 우리를 귀하게 대우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무엇보다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오늘 이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개인이 살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삽니다. 이게 성경이 구구장창 말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말씀을 통해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까닭이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 말씀에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우리가 예배로 부름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시더라도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그 남편 다섯 명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과거가 화려했던 여자분을 놓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실 때 결국은 이 여자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예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면서 막 논쟁을 펼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아니고 뭘 찾는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예배 시간에 분 닫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네, 할렐루야. 네, 어제 이거 구매하신 그, 저기, 체크무늬 그, 구두 부추인 가베죠? 네, 아, 바로 오늘 신상을 바로 신고 오셨네. 네, 박미경 자매로부터 어제 이제 거의 삥 뗐다시피 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넘어갔네. 네, 원래 제가 뭘 줘야 되는데 거의 뭐 반도 안 되게 받았어요. 그렇죠? 정말 싸게 먹은 거죠. 어제 보니까 물품을 많이 구입하시던데 네, 선교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신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물질로 선교하는 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씻고 다닐 때마다 네, 선교, 선교 이러면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음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이것이.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만 이제 구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거. 네, 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어제 여러분 딱 보니까 야 쇼핑을 좀 제법 하신 분들이 딱딱 이렇게 지르는데 그게 딱 질이 나옵니다. 딱딱. 네, 뭐 어설픈 김모사 한번 딱 질렀다가 뭐 공주 침대 뺏기고 말이야. 뭐 간이 벌렁거리더라. 그런데 막 확 지르대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병대 국장님 가정에서 우리 또 공주가 계시니까 공주 침대가 필요하지.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가 공주인 줄 알고 키워봤대만 자세히 보니까 클수록 공주과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네, 팔걸도 붙이고 자꾸 막 애들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저 현장 출신인 것 같아, 우리는. 현장 쪽. 우리는 현장 쪽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열망과 또 갈망으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지어 사탄마저도 구약 성경에 하도 예수님이 오신다. 하도 뭐 예수는 아니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메시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영적인 다윗. 진짜 영적인 참 탑 리더가 오실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참 해방과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고통 다 끝난다. 모든 고달픈 눈물 다 끝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약속.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약속. 많은 백성들한테 하신 약속. 약속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그 오신다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약속하셨고 신약성경에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된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천년 전 다윗 같은 인물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모든 당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긴 창을 오른손에 잡고 그리고 왼손에는 거대한 또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아든 그런 다윗의 검을 들고 그리고 흰 말을 타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영적 쿠데타의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하늘문을 열고 이 초라하기 또 남루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메시아. 경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경제적인 다윗의 모습의 메시아. 다섯 명 아멘 하셨네. 왠지 경제 이렇게 말하면 또 왠지 좀 세소적인 것 같으니까 그러셨어요? 예, 또 축복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내년에는 이런 막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활로가 열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슨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또 미래의 노후의 문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달픈 현실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신 메시아, 모두는 그렇게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다윗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예수님, 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완전히 완벽한 굉장한 이제 완벽한 완벽 완전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검을 들고 나라와 또 정치적인 어떤 이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을 다 뒤집어 엎을 요량으로 그렇게 오시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건 맞습니다. 또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오신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대망하던 그 대망 사상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무명의 한 부부의 삶을 통해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구유 얼마나 찢어지도록 가난했으면 이 아기를 어디 뭐 인큐베이터나 놀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뭐 요람에 놀 데가 없어가지고 말구유 말밥 그릇에다가 이 아기를 뉘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은밀하게 오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오해한 나머지 은밀한 출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베이비 그리스도, 베이비 예수님, 베이비 지저스, 이분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메시아여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 당대에 누가 알고 있었냐면 단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비록 처자지만 네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처인 처녀이지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갖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배가 불러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열 달이 다 되어서 네가 만삭이 되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해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아멘, 아멘.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대단한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순종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퍼포먼스가 대단했던 반면 실제로 아멘이 되는 바람에 아기가 불러오고 배가 불러오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거는 좀 곤란한 일입니까? 처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은 거 아닙니다. 배가 자꾸 불러오고 또 막 태동이 느껴지고 실제로 애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뭔가 알딸딸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질렀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했는데 그때는 박수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이었대. 우리도 모르게 왜 우리도 한 번씩 뭐 우리도 모르게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프리카에 갔겠다고 내가 함부로 어? 평생을 놓고 이제 한번 가면 되겠냐고. 우리가 막 은혜 충만할 때 막 단기 선교 가겠다고 이게 함부로 또 얘기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대. 막 지르면 안 돼. 부도수표처럼 말에 책임을 져야 된대. 근데 마리아는 입으로 영적인 고백을 딱 하고 난 뒤에 실제로 배가 불러왔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알겠지만 우리 박인찬 재우미처럼 사랑한다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동네에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서로가 그 기다림으로 1년을 보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안 보고. 그래서 이 사랑을 극대화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막 사랑이 극대화 막 콱 욕구불만 막 차이가지고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막 쌓이고 한이 돼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충만해졌을 때 1년 뒤에 충만해졌을 때 365일, 366일 가면은 식어본대. 365일 딱 때 정점을 딱 찍었을 때 결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서 막 눈이 막 하트가 계속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난다. 평생을 내가 헌신하겠다고 약속이 저절로 나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1년 동안 저 마리아는 요셉 거, 저 요셉은 마리아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 여자 이 두 분한테 지나가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진우나 이런 뭐 이런 애들이 마리아한테 눈빛 주면 안 돼요. 에스프레소 먹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기라. 뭐 끌적끌적거리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요셉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축복 속에, 사람들의 관심 속에, 또 본인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을 절제하면서 정말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조를 지키면서 서로의 사랑을 극대화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그렇게 약혼하고 정조를 지키는 1년 동안 갑자기 마리아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요셉이 처음에 배가 불러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태시키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낙태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이 마음에서 이제 얼굴도 못 사는 거예요. 얼마 전 약혼식만 할 때까지만 해도 소뼉 치면서 그렇게 막 쌍수로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 불결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낙태를 시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낙태를 시키려고 딱 하는데 성령께서 동일하게 요셉의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 보면서 왜 요셉한테는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사가. 남자분들 식금을 시키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잘 안 믿잖아요, 우리가. 또 찔기잖아요, 우리가 또. 경상도 보리문디. 우리 하도 또 우리가 또 잘 안 믿고 잘 안 믿어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우리 안에 있는 막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천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네 약혼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장차 임마누엘 예수라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모든 좋지 못한 상황을 이 부부가 이 약혼한 연인이 그걸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우리 부부가 우리끼리 좋아 죽어도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지구 땅의 상에 수많은 커플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예언을 통해서 오신다 오신다 그분 오신다 하던 그 오신다던 메시아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구나. 순종의 마침표, 예언의 마침표,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예수님의 참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또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또 은혜 가운데 알게 되고 또 어설프나마 그 당시 헤롯이 알게 되어서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기도 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이 확산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는 이 베이비 지저스, 이분이 구세주인 것을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밖에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이 정황이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도 말했으나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기를 낳았어도 실제로 이 아기를 키우는 가운데 이 아기가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과 좀 상황이 다르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아기 예수 구원자가 태어났으니까 요셉과 마리아 생각에는 비록 그가 베이비일지라도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뭐 태어났어도 막 자기가 막 일어나서 막 미역국에 밥 말아먹고 아기가 이가 없어도 이가 막 확 나기도 하고 또 애가 아무리 어리지만 일어나가지고 막 다른 아이들 막 기저귀도 갈아놓고 뭔가 남다른, 예, 남다른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간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느 다른 베이비와 똑같은 거예요. 똥도 싸고 하품도 하고 똥기저귀 못 갈아놓고 좀 경망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여느 베이비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겉으로 볼 때는 일반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화를 보면 예수님 모습이 아주 미남 조각으로 딱 그려져 있잖아요. 또 우리 한 번씩 교회에서 성극할 때도 예수님 역을 맡은 사람들은 항상 좀 그 개중에, 그나마 개중에 좀 이렇게 좀 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 판마물이 이래 내려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딱 보면,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할 정도로, 아이고, 저 개가 없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외관상으로 봐도 전혀 메시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떨어지고 못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몰라봐도 누구만은 알았단 말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30년 간다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모습으로 분명히 받은 약속은 대단한데 이 아들을 아무리 돌아보고 살펴봐도 여느 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30년 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이게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한 번의 꿈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물론 동정녀의 모습으로 몸으로 아기를 낳은 거 사실이고 기적을 체험한 거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기적이 오랜 세월 속에 묻히면 하나의 신화가 되어지고 하나의 전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처럼 오늘 벌떡거리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대 떨었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 막 그때는 막 주님이 막 영원히 살겠다 막 주님이 오른팔이 되겠고 막 왼쪽 발가락이 되겠다 하고 막 우리 얼마나 그렇게 헌신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경험들도 잊어요 안 잊어요? 지원자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늘아 그지? 이게 잊혀진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처자의 몸으로 기적같이 아기를 낳았어도 이게 잊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잊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은혜가 더 이상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고 한 번 더 이 은혜를 사람들한테 공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두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은 노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명해. 사람들이 그렇게 뭐 골똘히 주목할지 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노인들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할머니인데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들이 예수 어린 베이비 지저스를 딱 보는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공포합니다. 성전에서 할렐루야.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칫 흐려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베이비 지저스의 엄마 아빠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한 번 다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어린 아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도 안나도 하나님이 주신 단 한 가지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성탄을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왔으니까 왔네 했지만 이 두 사람은 간절히 정말 메시아를 그 구주가 정말 이 땅에 오시기를 도래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각각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은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사람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받은 사명은 오늘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따라합시다. 한 구절에 제가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단어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위로. 따라합시다. 위로.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받은 사명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37절, 8절 말씀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따라합시다. 속량.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위로. 암나 할머니가 기다리는 한 가지 사명은 뭡니까?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가 올 것이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독특한 표현.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 아멘, 아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참 위로자. 그분을 시몬은 뭐라고 부르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시몬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위로자인 것입니다.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도 그럴 것은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오랫동안 나이를 먹도록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직접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입니다. 과거 좋았던 시절, 이스라엘이 부족해도, 이 유대가 좀 부족해도, 유대인들이 조금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몸부림치고 예배드리고 소박하나마 셀가족으로 모이고 작은 것이라도 말씀드리면서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새가 좀 모이면서.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기뻐하고, 행복범 열린 거 기뻐하고, 소박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시절을 경험했고, 그랜가 하면은 영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타락해서, 영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무뎌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시 여기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먹고 살만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될 정도로 응답을 받고 나니까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지는 이런 꼬라지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는 통해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제국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시민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던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던 그 시절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신압으로 점차적으로 변질되더니 나중에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모습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과 이 나라의 소망이 전혀 없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살아 전락하는 이 상황 속에 이 할아버지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 마음속에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변질되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징계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징계받고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사람마다, 각 가정의 부부들마다, 또 부모들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직장인들마다, 이 땅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몬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볼 때 찰나적으로 기뻐했고 돈이 주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나 그 지질의 사람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잠시 받는 위로들, 집을 샀을 때 위로가 됩니다. 좋은 차를 샀을 때 위로가 됩니다. 예쁜 옷을 입었을 때 위로가 됩니다. 싼 가격으로 신발을 샀을 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고 오면 위로가 됩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보너스를 받아올 때 위로가 됩니다. 좀 하면 좀 하세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네? 빠지는 머리가 자꾸 물 발랐더니 머리가 나고 위로가 되지요? 아멘, 아멘.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았던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종지부를 딱 찍고 회복되어질 때, 물리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찰나적이라는 것을 시몬이 마흔이 오래 살면서 경험한 겁니다.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옛날 전도서 기자처럼,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이 늙은 오랫동안 삶을 살고 있는 경험이 있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이 막 설레발치고 작은 것으로 기뻐하는 거 물론 보기 좋은 모습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할 말이 많잖아요. 60, 70, 유중상 집사님, 우리 교회체 어른이신 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이들이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 보면 보기도 좋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더 큰 문제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험산 줄련 같은, 미안한 말이지만 문제가 시리즈로 계속 온다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할 말은 아니지만 어제 갓 결혼한 이 부부가 참 좋을 때다. 일부러 뒤에 앉으셨습니까? 네, 참 좋을 때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또 한 번 말합니다. 제가 그 후배가 보냈던 문자 아시죠? 목사님, 뭐를 무사히 맞았다 합니까? 결혼식 무사히 맞았습니다.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했죠? 뭐라고 보냈다 합니까? 제가 결혼식을 무사히 못할 게 뭐가 있노? 결혼 생활이 무사해야 된다. 문자를 보냈다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고 살아본 분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저기 승우하고 달려비 커플, 한 달 앞에 커플인데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그 결혼 생활, 바람 많은 생활들, 그 많은 전쟁 같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네. 행복하겠지. 알았다. 삐질라도. 우리 다 행복한 걸 일단 합시다. 할렐루야. 또 저들은 또 주말 부부니까 또 안 행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참 좋은 시절 보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시절이 잠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그 좋은 감정들을 서로 잘 정말 신앙 안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합니다. 영원한 우리 인생의 MSG 맛을 내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시몬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는 고통이 왔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은 위로입니다. 이 백성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징계할 수도 있고 윽박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징계가 이미 왔잖아요. 로마가 왔다는 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걸로 부족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늙은 것이 하나님께 염치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속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을 그들의 문제에 있어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그 옛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다리를 뻗고 자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를 돌아볼 때 언제 우리가 정말 식음을 전폐하지 않고 맛있게 음식 먹고 소화시키고 정말 세상 염려, 걱정, 의심 없이 내일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우리 그렇게 편안한 그런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한숨을 쉬니까. 이제 우리 막둥이는 이제 1년 남았는데 지금도 아이가 울부짖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진짜로, 진짜입니다. 울부짖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자꾸 나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나 학교 안 가도 되지? 안 가도 되지? 엄마한테는 말했다가 박살나니까 나한테 와서 안 가도 되지? 안 가도 된다는 이 막 오다를 받고 싶어가지고 안 가도 되지? 안 가도 되지? 나는 안 느낀다 하고 딴 데 가는데. 나 안 놔도 되지? 안 놔도 되지? 아, 안 놔도 된다는 오다를 받고 싶은 거 애가. 6살짜리가 뭘 알을 낳고 안 낳고 그걸 걱정하네. 그때 되면 다 낳아요. 그래서 오늘 안 나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몬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면, 너 죽지 않는다. 너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시몬이 아멘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입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 계시는 분들 이상한데.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나 안 죽을 거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살아보니까 이게 좋지 못한 것만 계속 보는 겁니다. 너무 오래 사는 나머지, 내가 막 140살 이렇게 사는 나머지 내 손주가 늙어서 주는 걸 보고, 내 자식들이 나이 많아서 늙어 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뭐 70, 80에 죽으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좋지 못한 거, 봐서는 안 될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시몬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속히 위로를 주시고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나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나도 좀 죽읍시다. 시몬의 소원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빨리 이 세상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이게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오늘 밤 말씀에도 적고 있기를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를 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예배 시간, 그게 이제 그날의 그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 늘 드리던 습관을 쫓아 드리던 관례대로 드리던 그 예배였는데 그날의 예배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베이비 지저스를 안고 그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어린 아기를 시몬이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바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네가 학수고대하고 갈망하며 열망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아기라. 백마탄 왕자라고 생각했어요. 긴 창을 들고 올 줄 알았어요. 호령하며 나팔 소리를 막 그냥 부르면서 올 줄 알았어요. 로마인들을 깜짝 놀래키며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어린 베이비로 예수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출산하는 장면을 못 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몬도 아무리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는 거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어린 베이비 지저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알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를 막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죠. 29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이십니까? 찬양을 막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린 아기를 막 경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했지만 아기를 낳고 난 뒤 대단한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아기를 낳고 난 뒤 빵빠레를 울리며 아기를 낳고 난 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뭐지? 하고 있을 무렵 밋밋한 신앙생활이 연속되어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부부 앞에 시몬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낳고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앞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깨우치게 할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시몬이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셉과 마리아도 시몬의 등장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져서 가기로 결단한 길이지만 네 맞아요. 어차피 메시아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 아들을 헌신하려고 그런데 막상 아기를 딱 가져보면은 내놓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주책맞은 빗나간 모종이 역사하면 아기를 못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아기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견물생심이라 안 볼 때는 몰랐는데 아기를 딱 받아가지면 집착이 생기고 빗나간 정이 생기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딱 들으니까 아 지난날 우리가 꿈인지 환상인지 그때 천사를 통해 들었던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확실해졌고 또 감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도 위로를 줬고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위로를 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도 오셔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사람이 주었던 위로 비교할 수 없을 위로 빅전을 그냥 속삭이다가 감정 조금 건드리다가 조금 약간 마음이 알딸딸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속삭임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태도와 자세를 다시 고쳐먹게 만드는 참 위로. 아멘 아멘. 복수하려고 했던 내 마음속에 칼을 버리게 만드는 위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못돼먹은 마음 이걸 뒤집어 엎게 만드는 참된 위로. 진짜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화가 나가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현대인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겁니다. 화가. 화가 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화가 없다고? 우리 속에 화가 있어요. 화가.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막 바로 분노가 바로 터져나옵니다. 이 밑바닥에서 약 올리면은 슬슬 약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약발을 막 이빨이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조금만 바시를 그리면은 바로 막 바로 짐승이 아니 튀어나옵니다. 시동 걸 때만 해도 분명히 주용수였는데 팍 뒤집어진다 완전히. 어떤 제가 TV를 봤는데요. 연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앉아있고 남녀노소 다 앉아있는데 젊은 아이 하나, 청년을 하나 부르고 그리고 70대 노인을 하나 불렀습니다. 두 분을 마주 세워놓고 서로 처음 보냐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처음 본다고 인사하시라고.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젊은이 처음 보겠네. 아유 잘생겼네. 인사했대. 처음 봤어요 오늘. 그때 사회자가 하는 말이 젊은이한테 자 이라야. 예. 할아버지 처음 보지? 처음 본다. 욕 한번 해봐라. 예? 쌍욕 한번 해봐라. 오늘 처음 뵙는 어른한테 쌍욕하라고요? 쌍욕 한번 해봐라. 못하겠는데요. 그래? 교체. 자매를 불렀어요. 20대 자매. 미경아. 자, 할아버지 처음 뵙지? 어, 예, 처음 봅니다. 쌍욕 한번 해봐라. 제가요? 잘하잖아. 아, 그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젊은이들 다 나왔는데 처음 보는 어른들한테 욕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이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이 택시를 모는데 이게 잘못 이제 깜빡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뒤에 있던 젊은 사람이 바로 뛰어나가 막 욕설을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블랙박스가 다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를 시리즈로 쫙쫙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 젊은 여자 아이도 막 나와가 좀 쌍욕을 와다다다 잘 못하겠는데 와다다다다 와다다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모두가 화가 나 있습니다. 촛불 괜히 든 게 아닙니다. 이 촛불이 지금 자기 속에는 그냥 이게 막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분노 있으면 모두가 분노. 거기에 그냥 최순실이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여자가 아니라도 화가 나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도 우리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좋은 천하 정말 성격 좋으신 분들인데 수 틀려보세요. 뭐 김 목사는 무슨 김군 이러고 막 바로 김씨 나오나 김씨.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손톱으로 발톱으로 핥히며 물어뜯으며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화가 나서 분노가 충만해서 저도 뭐 아버지니까 이 말에 피할 길이 없는 저도 죄인입니다만 우리 부모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두 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좀 많이 오버해서 화를 냅니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빨리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바깥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 사는데 이 돈을 왜 버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요. 100명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 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벌다가 열받아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을 하면은 아이들 좋은 옷 입혀준 거, 그거, 거기서 다 그냥 우리가 미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뭐 파카나 이런 것들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풍이 안정되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안정된 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 그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담비 어딨나? 담비 여기 앉아있나 모르겠네. 그 담비, 당연히 자고 있구나. 그래. 담비.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아니야? 그래. 딸이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자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니? 안 자는 거지? 안 자지. 우리 담비가 이제 어떤 좀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있었어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담비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전화를 제가 했어요. 우리 딸은 잘 모르는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담비 아빠인데요. 근데 우리 아이 그 잘못해왔던데 쟤도 잘못했다고 꼬지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하는 걸 제가 우리 아이는 모르는데 이제 어떤 뭐 이런 말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싸움이 쌍방간이 일어났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그 아이는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정황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6학년 때 돌을 던져서 초등학교 창문을 깬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깬 애들은 다 도망가고 나는 얻어 잡혀가지고 내가 얼마나 맞고 두둑이 맞고 아니에요, 나 안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했는데 네 얼굴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내가 보고.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 박순자 선생님,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자를 들고, 껌 씹으면서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손을 딱 내리게 하더니, 손 봐! 하면서 손가락 끝에 제가 이제 구슬치기가 오려니까 새까맣잖아요. 우리 아시죠? 손톱 밑에 새까만 흙대. 얘 내가 이 동네 걸어다니면서 봤는데 늘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그러고도 남을 애야 딱지치기 했어요. 그냥 구슬치기 했어요. 창문 안 깼다고요. 근데 구슬치기 하면 창문 깹니까? 손이 들어오면 창문 깨는 그런 범죄상입니까? 그래 내가 너무 소상해서 내가 했다 했어요. 그럼 내가 반성문 쓰고 사죄하고 뺨 맞고 집에 와서 벌벌 끓는 냄비 물 퍼갖고 노란 대야에 예? 선악 알루미늄. 옛날, 그 알루미늄, 그 노란 그 저기 대야에다 물 받아갖고, 뜨거운, 불불 끓는 뜨거운 물에, 겨울에, 두 손 푹 넣어가지고, 이태리 타올, 빨간색, 물 빠진 거, 빡빡 밀면서, 눈물을 제가 얼마나 흘릴지 모릅니다. 이놈은 때 묻은 손 때문에, 그 상처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황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정황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다.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이한테 딱 들어보니까 정황이 있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도 나은 편 아니겠어요? 선생님도 고맙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제가 목사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말해주니 감사하다. 어떤 분들은 바로 위로 들어가서 교감이나 학생부장이, 뭐 학생부장이나 또 뭐 교장님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완전 뭐 낭패당하는 경우도 많다. 참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애들도 화가 나 있고. 저도 사실 우리 겸비하고 담비가 있지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때가 있습니다. 짝짝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자로 우리한테 오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몬이 그걸 기다린 것입니다. 또 마지막이자 또 두 번째 이야기 안나를 보십시오. 안나의 사명은 속량이었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노예를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합당한 대가를 합법적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 사람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응하는 사바사바해서 내가 야매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내가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하게 같이 탈출해서 도망온 게 아니고 다 보라고 백주 대낮에 값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걸어서 우리 집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나는 그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이 회복되어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되어져서 속량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나의 메시아관은 속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되고 죄가 사하여져야 인생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 사람들의 문제는 로마의 속국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잘 못 먹고, 문제만 사람반, 귀신만 사람반,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기도하는 안나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해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을 아무리 84세가 되도록 그 당시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한 15세쯤에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한 22세쯤에 그때로부터 84세까지 과부로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62년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이 여러 가지로 남루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건데도 사명받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나의 진정한 신랑이 오기를 그리스도 오기를 아멘 아멘.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하는 안나가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안나가 볼 때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안나가 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왜 내 삶에 들어왔는가? 무엇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내 삶에 끌어들였는가? 무엇이? 무엇이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도록 허용했는가? 죄였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보장하신 안전한 이 펜스를 무너뜨립니다. 안전한 영적인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틈을 줍니다. 죄입니다. 안나가 62년 동안 한 가지에 몰입해서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음성이 뭐냐?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대충 어설프게 알아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도 죄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말씀에 정통했습니까? 그러나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의 이 편만한 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나무에 금합이 되어서 당대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물처럼 엮여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받고 나누고 죄를 온도 옷 입고 죄를 나눠 먹고 마시고 모두가 야합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고구마 주거리처럼 한 사람 딱 잡아서 캐내니까 완전히 엮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른다고 그러면 모두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다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죄를 죄라고 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 전체를 죄가 말아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안나가 간절히 기도해. 그 80 이상 먹은 노인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놓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시몬과 안나, 이들은 예수님과 백성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위로의 메시아, 속량, 즉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 이 두 사람은 그런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와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사람들은 갓바위를 쳐다보고, 사람들은 물질을 쳐다보고, 사람들은 산타를 노래하고, 사람들은 또 정욕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은 헛된 망령된 우상을 숭배하지만 이미 구원자 인생의 해답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해답을 교회라고 하는 포장지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응답을 뿌려놓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포장지를 풀어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포장지를 누구든지 들어와서 교회를 풀어보면 이 해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들을 풀어보면, 우리와 말을 섞으면, 우리와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진짜 인생의 위로가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인생관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나를 열어보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시몬이길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안나이길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예수의 가치를 퍼뜨리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은 성탄이 아니라 모두에게 참 성탄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박수하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우리